자, 오늘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 새해를 맞아서 각자의 어떤 계획과 또 우리 여러분들의 일터에 또 여러분들 가정의 계획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 자, 그럼 과연 우리가 참으로 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마지막 열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해의 시작을 정해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과거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세계적으로 한 해의 시작이 통일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라마다 달력이 다르고 또 시작하는 해가 달랐습니다. 자, 애굽에도 달력이 있었고 아마 정월달이 있었겠죠. 1월. 또 유대 민족들도 나름대로 어떤 달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시키기로 계획하신 그 달이 해의 첫 달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아닌가요? 12장인가 봅니다. 12장 맞나요? 네, 맞네요. 네, 12장.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동안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날짜를 계산하고 달력을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의 알지 못하던 그 모든 날들의 시간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바로 그 달이 그들의 시작점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구원받은 날들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시간들은 별 의미 없는 시간들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부터 그 모든 시간들은 참으로 이제 계수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날들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시작은 곧 존재를 의미한다는 거죠.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우리의 나이도 이제 계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참으로 우리의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교과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끝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말씀하죠. 또 시작과 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죽는다는 건 끝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끝은 죽음이죠. 그러나 그분 안에서 우리의 그분과 함께 죽는 그 끝은 다시 그분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 그분은 우리의 시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까지 쭉 인도하셨냐 하면 홍해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셨죠. 자, 우리 시편 107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 이유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드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사막길로 인도하셨어요. 자,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방황했다 그래요. 왜 방황하게 됩니까? 방황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예,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길을 알지 못할 때 방황하게 되는 거죠. 자, 광야에는 사실 길이 없어요. 왜 길이 없습니까?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꾸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길이 없는 곳이죠.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왜 그럼 길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참으로 이 세상은 우리 광야와 같은 세상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방황하고 있어요. 그렇죠? 길이 없어서 방황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는 오히려 또 반대로 길이 너무 많아서 방황할 수도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이 세상은 참으로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택해야 할까? 그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참으로 내가 뭘 택했을 때 최선을 기를 수 있는가? 참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이라고 그러죠.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한 길밖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길을 가면서 다른 길을 동시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아, 참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고 다양한 길들이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길들 때문에 우리는 더욱 혼란스럽게 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길이 많은 것도. 왜냐하면 참된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길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 그것은 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했다 그랬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면 힘들고 고생스럽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을까요?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자, 여기 7절을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른 길, 곧은 길, 정직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길로 인도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을 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자, 문제는 길이 참으로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한 것이죠. 저희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지나온 여정들을 회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너희에게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그들의 방황의 원인,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원인은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이죠. 왜 그 길을 보지 못할까요? 우리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그들이 본 적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한 길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바로 참된 길, 하나님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거기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며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인도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지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흔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들이 볼 수 없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들은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는 길이 아닌데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길을 간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홍해 앞에 데려가셨는데 그들이 앞으로 계속 모세를 따라서 전진했는데 앞에 뭐가 나왔어요? 바다가 나왔어요. 바다. 바다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 우리가 바른 길로 제대로 똑바른 길을 왔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예? 아, 설상가상으로 이제 뒤에서 소식이 들려온데 누가 온대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다는 그 소식이 들렸어요. 그들이 보고 듣는 바에 의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우리의 느낌이 그들과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이 길이 아니야. 그들은 이제 굉장히 혼란에 빠졌죠. 피할 길을 찾아봤죠. 우리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렇죠? 어떤 위기가 닥치면 우리 나름대로는 다 피할 길을 찾습니다. 또 우리 안신학교 시간 통해서 떠나가는 또 가족들, 혈육들, 또 친구들. 참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과연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겠는가?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가 있었을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혹은 그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한번 경험한 바로는 우리 사람이 짧은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다는 제가 여기 호주에 오기 전에 한번 영주에서 집을 하나 짓고 있었는데 이제 지붕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지붕 이제 싱글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그 다음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때가 봄철이라 꽃가루가 굉장히 많이 날려가지고 그 용마루 꼭대기에서 이렇게 한 발을 이제 탁 내딛었는데 미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내가 잡을 데도 없고 아, 이제 내가 떨어지는구나. 거기서 밑이 보이지 않았어요.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 근데 거기 미끄러지는 순간 한 2초? 2초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생각했냐면, 아, 내가 이제 미끄러져서, 이거 이제 내가 뭔가 잡을 것이 없구나. 그런 걸 생각했고요. 그럼 내가 이제 분명히 떨어지겠는데,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떨어지는 분명히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밑에 뭔가 물건들이 막 이렇게 이제 공사 자재들이 놓여 있을 건데 아, 거기 떨어지면 내가 다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떨어지지 말고 저 끝에 가서 떨어지기 전에 아래를 살펴보고 피할 곳을 찾아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그 2초 동안에 내가 엄청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그렇게 딱 이제 끝에 가까우니까 아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거기로 뛰어내렸어요. 아, 그래서 다행히 이제 다치지 않았는데 자, 우리 사람은 어떤 위기가 닥치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위기잖아요. 앞에는 바다고 좌우에는 보니까 전부 산이에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들이 피할 길을 다 찾아봤겠지만 피할 길이 없었어요. 아, 결론은 길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기가 없어서 너희가 이런 데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냐? 황야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이 사방을 다 둘러보고 길을 찾았는데 안 본 곳이 있었죠. 한 방향을 그들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들은 위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 눈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라봤다면 그들은 분명히 길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시편 77편 19절에 보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자,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 길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면 기뻐하고 인정하고 보이지 않으면 막 이제 불평 원망할 준비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우리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참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바라봤다면 그들은 길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길이 있느냐 어떤 그런 길이 아니라 바로 길 대신 그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분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들이 사방을 둘러보기를 그치고 위를 바라봤다면 그들은 즉시로 길을 발견하고 안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뭡니까? 길인 분, 나는 길이라고 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인도하고 계신 분은 바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이라고요? 새로운 살길, 새로운 길, 새롭고 살아있는 길. 그분은 새로운 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길이죠. 그렇죠? 그 길은 살아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 길이라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분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을 것이고 그들은 곧 평안을 찾았을 겁니다. 그들의 안전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만일 이분이 없다면 진짜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발견할 수 없다면 진짜 거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길이 진짜 없는 거예요. 자, 그분을 발견할 수 없다면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죽음밖에 없겠죠. 자, 그러나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하지 않으실 수가 없죠.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말이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이 계시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는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광야로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진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거기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뭘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갈 길을 모두 이렇게 뭐 그래픽으로 만들어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어디 어디 어떤 코스로 어떻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네, 영원히. 이게 그 내가 어떻게 인도하겠다. 이거 더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예적부터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어떻게 한 겁니까? 방황을 했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가면서 방황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분이 길이라고 말하면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내 능력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그 생각에서 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 걱정한 대로 됐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걱정한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걱정만 했지 사실 답은 없었어요. 그렇죠? 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지나가 버리면 곧바로 그건 잊어버려요. 또 뭐 때문에 잊어버립니까? 새로운 걱정 안 하라고, 다음 내일 걱정 안 하라고. 예?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금방 그 생각이 다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다음 걱정 빨리 해야 되니까. 네. 자, 그것이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해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죠. 혹 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 것이죠. 자, 우리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홍해 앞에서 뭐 방법은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든 수많은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으신 분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건너갔어요?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로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엘리야처럼 그 불수로에 태워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다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인정해라. 무엇으로요? 내가 곧 너희의 길이 됨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으로 우리는 지금 2019년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충만케 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새 한 해가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배우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배워야 합니다. 그 길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곧 평안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공부는 어떻습니까? 공부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죠? 많이 하면 할수록 걱정이 더 많은 거죠,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아는 게 병이죠. 아는 게 힘이 아니고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 과학자들, 예를 들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우린 잘 그런 거 연구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뭐 걱정 안 하는데, 아, 그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많더라고. 이 태양계 안에 이 떠돌이 별들이 많대요. 그게 우리 호주에 여기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바위로 가장 큰 바위. 그런 떠돌이 혹성 하나가 지구에 부딪히면 지구가 멸망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떠돌이 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관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진로가 어떻게 될지. 어떨 때는 굉장히 지구를 가까이 접근할 때도 있고 보면 그들이 문제는 발견되지만 답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는 어떻습니까? 그분 안에는 모든 답이, 문제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는 뭘 누릴 수 있습니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이 있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이 참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거죠.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하면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엄청난 증거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한다면 우리 사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그런 말을 했죠. 자서전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네. 과거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왜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걱정 안 하고 우리는 사실 그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잊어버리면 엉뚱한 데 가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새해 첫 안식일에 우리의 가는 길에 어떤 것이 놓여 있을지 몰라요. 뭐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뭐 어떤 장애물이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룰 것입니까?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해야 되죠? 기대를 해야죠. 기대.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기대하는. 자, 그렇게 돼야 우리가 새해가 복받고 참으로 희망의 새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 희망찬 2019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